오랜 공교롭게도요. 생각해 보세요. 참 의미로워요. 12월 31일이 주일이에요. 조금 낫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마지막 날을 보낸다. 조금 낫지 않아요? 예배드리면서 이 주일이 한 해의 마지막이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 잘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지막 날을 주일로 정해주셨다. 이거 내가 믿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하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신 분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아멘.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냥 교회 안 나오셨으면 그냥 하루가 그냥 보내면서 그냥 1년 다 지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일로 주셨으니까 뭔가 교훈이 있지 않겠느냐, 가르침이 있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해야 돼. 왜? 그것은 또 시작이니까. 잘 마무리하면은 시작이 또 중요하니까.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뭐, 여러분 올 한 해 사시면서 실패했던 일이 있습니까? 기억에 담지 마라. 여러 가지 실패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 실패들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성경적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 세상에 실패하면 그걸 끝난 걸로 보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패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실패가 아니라 성경은 이 실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반사로 경험하는 다반사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경험들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둠과 빛이 있잖아요. 성공 실패는 항상 있는 거예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은 이상하게 한 번 실패하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한 번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패와 성공의 법칙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147대 805 법칙. 이 법칙이 뭐냐면은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 데까지 147번의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전구 만드는 147. 147번의 실패를 한 번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하기까지 805번, 805번의 실패를 했다. 말하자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밥 먹듯 해야 된다. 밥 먹듯이 해봐야 실패를. 성공하는 사람은 뭐냐? 실패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이 실패 전문가예요. 김연아는 기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5,000번의 엉덩방을 찧어. 김연아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이 실패했을까? 성공한 사람들이 뒤면에는 바로 이와 같은 실패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 밥 먹듯이 했다. 밥 먹듯이. 이 세상 가장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한 번의 시도로 성공하겠다는 사람. 어느 위대한 사람도 단 한 번만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올해 뭔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 전문가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이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느냐. 넘어지고 실수 연발해도 또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한번 실패해서 자빠져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악인이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세워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봐요. 얘가 뭔가를 하려다가 뭔가를 시도하다가 실패했어. 넘어져 있어. 부모가 할 일이 뭐예요? 넘어져 있는 거 이거 그냥 내버려 두겠어. 발로 차가지로 이렇게 세워줘. 일어나. 그럴 수 있잖아. 용기 가져. 괜찮아. 다시 해봐. 부모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더욱 그러시다. 너무너무 관대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관대하시느냐? 실패한 자들에게 관대하세요. 성경 보니까 전부가 우리가 아는 믿음의 위인들이 다 실패 전문가들이에요. 실수 안 한 사람이 없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 여러분 잘 보시면 큰 보화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믿음에 대한 해석과 함께 믿음으로 산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기가 막히게 말씀. 선진들이, 우리의 위인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이로써 뭘 얻은? 증거를 얻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곳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다. 저번 지난주에 설교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믿음의 세계가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실체다. 한마디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세계는 상식과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을 이미 소유하게 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분명히 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져야 되는 놀라운 열매, 실상, 그 다음에 증거. 이거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실상과 증거가. 이 실상과 증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손에 쥐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살았어요. 히브리 11장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앞에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앞으로 믿음으로 이대호 장로님은, 믿음으로 전설 장로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게 뭐냐 도대체. 이분들의 믿음이 과연 뭐였느냐. 왜 이분들은 보이지 아니한데 어떻게 실상을 가졌고 바라는 것들이 어떤 실상이 있었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 증거를 갖고 살았느냐. 저는 믿음을 다른 말로 믿음은 모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일반적인 내용, 일반적인 단어라 여러분들이 식상해 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비유해 주기 위해서 필요해요. 모험이에요, 모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험이었어요. 노아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날씨 아래에서 배를 지었어요. 그 배를 어디서 지었느냐? 산 꼭대기에서 지었어요. 여러분 생각 상식이 그게 상식이 아니잖아. 그거는. 배는 어디서 조선소가들이 보통 어디에 있어요? 어디 근처에 있어요? 이때 산 꼭대기에서 짓는 미친 짓이죠.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데 비가 올 때 만들었어요. 해가 쨍쨍 칠 때, 배들 칠 때 만들었어요. 그렇죠. 오만 언젠가 비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다고 했으니까 언젠가 올 것이다. 바라는 것들이 실사. 비가 오는 것을 봤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죠. 이성적이지 않죠. 오늘 노아 이야기가 아니니까 노아에 대해서 더 엄청나게 할 말이 많은데 노아 어디 갔어? 이 노아 맞죠? 엉뚱한 짓 많이 해도 이해해. 노아가 알았어? 이름 그렇게 지어놨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하고 엉뚱한 야 이놈 봐라 뭐 믿음의 사람이네 이러면서 무조건 이해해줘. 알았지? 모세 양치는 지팡이를 들고 세계 최대의 권력이 바로에게 쳐들어갔어요. 모험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돌멩이 다섯 개 가지고 모든 사람 이름만 보기만 해도 절절절매는 오금이 저리는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모험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골리앗을 꺾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벌써 온 거예요. 증거를 내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나가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아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 모험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 일 내려와라. 일 위로 바다 위로 네가 뛰어내려라. 내가 뛰어내릴게 하고 뛰어내려버렸어. 모험이잖아.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고쳐주기로 해서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 갔다면 다 포기하고 가. 그냥. 다음에 또 오지 뭐. 다음에 또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다. 해보자. 줄을 달아가지고 천장 올라가요. 이거 올라가요. 교회 아니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줄을 달아서 내리는. 안 되면 어떻게 해? 남의 집 건물 다 구멍 뚫어놓고 난리 났지. 갚으려면 어떻게 해? 모험 거는. 예를 들 좀 한이 없어요. 성경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치고 모험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믿음은 다른 말로 모험입니다. 그런데 이 모험은 누가 하느냐? 누가 할 수 있어요? 모험에는 뭐가 항상 뒤따라요? 위험이 있다. 안 되면 어떡하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험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아니야. 따지고 여러분은 이성적인 생활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성경에 나타난 능력과 기적과 이것이 우리에게 내 삶에 체험이 되어 있는 어떤 내용이 없어. 왜? 안 했기 때문에. 실패가 누구? 될까? 안 될 것 같아. 아무나 못해요. 결과를 모르잖아. 실패 요소가 더 많잖아. 안전제일주의로 사는 거야. 무사안일주의로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뭘 할 수가 있어? 우리 교회 같이 연약한데 뭘 할 수가 있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할 수가 없어.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짜 실패해요. 진짜 실패는 뭐야? 실패를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실패라고. 노만 비서트 필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노라 자랑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떤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되겠다. 저는 이게 생각해. 가장 못난 사람이 뭐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 왜 살아요? 인생 왜 살아요? 아무것도 시작하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 실패라고 쓰고 경험이라고 읽자. 실패는 경험이에요. 올해 많이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훌륭한 경험들 하셨어요. 실패와 성공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일단 수업료내고 배웠잖아요. 누구든지 안 해요. 하나님은 실패한 일을 사용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교회가 뭔가 하려다가 못했던 일, 여러분이 계획했다고 안 되는 일, 뭔가 시도했다가 쓰라리게 이렇게 실패를 맛봤던 일, 다 괜찮아요. 하나님 그것을 엮어서 엮어서 엮어서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이 해결하고 가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 죄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죄 때문에 이런 병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모든 불행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는 여러분의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가요 의외로도 간단해요. 죄는 여러분 딴 것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죄는 무엇으로 해결이 되느냐? 용서받음으로 해결이 돼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용서가 죄를,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간단해.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시로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얘들 좀 조용히 좀 시켜. 누가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해 살면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우리 그러잖아요. 왼손에 한 지은지 오른손에 이런 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죄를 두 가지로 봐요. 한 가지는 뭐냐? 드러난 죄. 또 한 가지는 숨겨진 죄.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해요. 숨겨진 죄를 더 잘 봐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숨겨놓으니까 꼭꼭 숨겨놓으니까 됐지? 됐다. 누구도 알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희한해. 드러난 것보다는 숨겨진 죄를 더 정확히 보고. 그 무슨 얘기냐?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다. 아나니아 삽비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아마. 그 여러분 생각으로는 난해한 기절이에요. 난해한, 너무 난해한 기절이에요. 땅을 판 돈을 숨겼다. 숨겼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다. 그럼 헌금 숨기면 죽어요? 어? 다 죽었겠네. 숨겨놓은 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숨겨놓은, 성령에 숨겨놓은 거 본다는 거죠. 숨겨놓은 거 뭐예요? 회개하면 되죠. 지적 당하면 회개하면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시네, 잘못했네. 아이고,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네. 아니, 나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네. 죄를 가지고는, 죄의 짐을 지고는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듯이 2017년도 여러분 드러난 죄나 숨겨진 죄를 가지고는 새해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 간단해.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들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나와.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들은 이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있어? 나는 아무런 죄도 없고 나는 의인이야. 이 자리에 뭐하러 앉아있어? 여러분 내일이 새해예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끊을 것은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안 돼. 벗어나야 벗어. 버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제일로 잘하는 게 뭐냐? 용서입니다. 아버지는 용서해 줄 수가 있어. 그럼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있어야지, 근거가.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해 주는 거지. 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줘? 하나님, 내가 한 해도 나름대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아요. 네가 약하잖아. 알잖아. 악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네가 약해서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보신다. 약해서 넘어졌으니까 다시 일어나거라. 그러니 내가 너를 약하다고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용서가 나고 긍휼하심이 나오는 거야. 아이고 불쌍해. 죄를 지어도 불쌍해.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방법 딴 거 하나도 없어. 숨겨진 것까지 주님 앞에 내가 회개만 하면 그 자리에 즉시로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지금까지 2017년도 오늘까지 지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아노라. 하나님의 원하는 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많았어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이 더 많았죠 뭐. 여러분 특별히 안 좋은 거 슬펐던 거 다 내려놓으세요.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마지막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헌 것을 가지고 새 것을 입을 수가 없어. 얻을 수가 없어. 헌 옷 입고 그 위에 새 옷 입지 않잖아요. 여러분. 벗어 버려야지. 부정적이고 나쁜 것 벗어 버려야지. 한 해 동안 나를 짓눌렸던 거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나를 손해시키고 배신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것도 관계 속에 있었다. 사람에게 있었다. 손해봤다 이런 것들 부정적인 과거의 생각을 다 내려놔요. 지워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을 손해보게 한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 여러분에게 그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 사람을 생각해는 절대로 지울 수가 없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 부정적인 거 내가 버려. 저는 야베스를 좋아해. 역대상 사장 야베스. 야베스는 너무 부정적인 환경에서 살아났어. 태어났어. 이름이 고통이에요. 이름이 고통. 얼마나 힘든 이름이 고통이에요. 너무 부정적인 거야. 사람 볼 때 너 왜 태어났니? 야마 너 죽어. 어휴. 이렇게 살았어. 얼마나 원망하고 조조하겠어. 안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바꿔버렸어. 늘 생각을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복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존귀한 자가 되었잖아요. 버려. 부정적인 괴롭고 고통스러운 생각 빨리빨리 버리세요. 슬픈 일도 버리세요. 내가 잊어야지. 잊을 수 있는 근거를 사람들이 마련해 오지를 않아. 기다리다가 나만 힘들어. 이거 가지고 새해를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떨쳐버리면 되는 거야. 내가 버려버리면 되는 거야. 내 기억에서 던져버리면 되는 거야. 이상해 들어요. 엄마들은요. 그 애기들 키우고 특별히 그 또 특별히 그 출산할 때 엄청난 고통이 있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건망증도 필요해요. 좋은 건망증이 오늘 걸려야 돼요. 잊어야 된다. 나쁜 거 잊어요. 쓰레기 같은 거 다 이제 버려야지. 네가 이랬었지, 뭐했지.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오늘 여러분 용서해 줄 사람은 용서해 줘. 기억해서 재해야 될 것은 기억해서 재해. 그래야 새해로 들어갈 수 있어.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로 들어갈 수.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떠났으면 좋겠어요. 과거로. 어떤 의사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자기는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 조사해 봤어. 다 그래. 과거의 매여서. 과거의 짐이 너무 커. 이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어.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 두 번째, 상대방을 바꿀 수가 없어. 제가 저저번에 시를 썼어요. 과거는 내가 만든다. 오늘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는 다 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새로운 과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선택, 나의 새로운 과거를 만들 것이다. 떠나야 새로운 만남이 주어져요. 송년심이다. 떠나야 만난다. 떠나면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다. 주보에 다 있어요. 과거를 맴돌지 마라. 어제의 나와 헤어지는 악수를 하자.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이미 늙어서 시간을 연명한다는 의미다.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은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살고자 함이니 그러기 위해 떠나라. 낯익은 각오와 작별을 고하라. 떠나면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를 다르게 만들려는 열정이다. 가로열고 한문 주는 제 이름 마지막 준이라는 거 아시죠? 혹시 모르고 계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잘 떠나야 잘 만날 수가 있다.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43,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새해가 열립니다. 저는 새해가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새해라는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 이거 없이 여러분 인생 70년 80년 계속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래도 마무리가 있고 새해가 있고 매듭이 지고 또 마무리가 있고 1년 지나 또 있고 이러니까 좋지. 이거 없이 쭉 80년 사는 거 생각해봐요. 그냥 뭐 계속 나이만 먹고 지나게 했다 봐. 이거 뭐 어떻게 살아 이거 지겨워서. 그래도 360일 사고를 나니까 딱 끝나는 게 있고 딱 시작되는 새해가 있고 좋잖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해에는 여러분 찬송할 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을 것 끊어요. 버릴 것 버려. 돌을 감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2018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해 이 새해를 향해서 뚜벅뚜벅 믿음에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